브라질 주체사상연구센터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조선에 대한 낡아빠진 적대시 정책, 시대착오적인 핵위협 정책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미국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.